서구개방 71세 즈마요 민주공고신문 라브니르 5.1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측에서 역사적인 개선 연설을 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온근 한면에 걸쳐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 해방의 은인 이런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를 타승하시고 나라의 해방을 안아오시었다고 하면서 그의 업적은 세계를 이어가며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국해방 71세 즈마요 민족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3일 뷸레진을 발행했습니다.